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집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패를 경험한 그 다음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해서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왜 실수했는지, 왜 실패했는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오늘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는 물고기 잡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였고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보통 물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동이 터오를 무렵이면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콧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농담도 하고 이제 이 물고기를 팔아서 자식들에게 뭘 사다 줄까를 고민하면서 혼자 희죽희죽 웃기도 합니다. 물론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그 시간에는 원래 그물을 씻는 시각이 아닙니다. 배를 육지에 대고 물고기를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상품성이 있는 물고기, 없는 물고기, 시장에 내다 팔 물건 혹은 말려서 이렇게 어포로 만들어야 되는 물고기, 너무 작아서 그냥 방생해야 되는 물고기, 그렇게 물고기를 분류하면서 정신없이 노래 부르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아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탕을 쳤고 실패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가로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사업장을 운영해 보시거나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업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제 이렇게 풍년이 들었다가 올해는 흉년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지만 내년에는 또 풍년이 들 것을 기약하며 씨를 뿌리는 게 농부고 사업장의 운영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잊어버리는 것이 성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지금 모든 일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고 고생했지만 얻은 물고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빨리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하고 싶고 내일을 준비하고 싶은 것이 어부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부들의 마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고했고 피곤하고 졸립고 실패하고 낙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뗀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이크 시설과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소리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닷바람을 이용을 해서 마이크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선을 바닷가에 조금 띄워서 놓고 거기서 서서 말을 하면 바닷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조금 띄워서 멀리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누가복음 본문에 비추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겐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피곤하고 졸린 어부들에게는 귀에 들어올 리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4장에서 이렇게 열병으로부터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장모님만 고쳐주지 않았어도 내가 이 설교 안 들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셨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거 들어준다. 할 수 없이 이 설교 들어준다. 졸리고 피곤하지만 빨리 끝나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견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겨운 설교가 좀 끝났다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도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요? 또 그물을 내리라고요? 이제 막 그물을 씻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예수님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물을 내리라고요? 또 그물을 내려서 또 빈 그물을 걷어올리고 또 그물을 씻어서 오늘 하루를 더 망치라고요? 지금은 아침 시간이라서 물고기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곳은 물고기가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이 시간에는 얕은 물가 바위 틈에 숨어서 어부들의 손길을 피하는 게 물고기의 지혜입니다. 깊은 곳에 아침에 가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물고기를 낚는 데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지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당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 고민의 끝에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이 말씀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을 기대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또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고 잡아도 기껏해야 한 10마리 정도 잡아 올리면 많이 잡아 올릴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마뜩치 않지만 하고 싶진 않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장모님을 한번 치유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무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나 많은 물고기가 잡히거나 자기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일이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눕고 자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은 야곱의 열두 지파 중 시므온 지파에 속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했고 그리고 마뜩치 않았지만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했고 아무 성과가 없어도 예수님을 그냥 한번 원망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기대 없이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에게 어떤 결과가 펼쳐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한 10마리쯤 고기를 잡으면 체면치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민망하지 않고 자기도 이렇게 웃긴 사람이 되지 않고 이 해프닝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 중에서 가장 작은 그물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또 씻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또 씻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장 작은 그물을 내리고 그것을 얼른 회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배 한 척에 혼자 유유히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물을 던지기 싫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과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차, 더 큰 그물을 내릴 걸, 더 큰 배를 가져올 걸,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물고기를 낚을 걸 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후회했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어부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가 이만큼 잡히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기가 평생 어부의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이 시간에 이 깊은 바다에서 잡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는 아닐 것 같다.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는 분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정말 심판자라면 자기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물을 내렸는지 나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면서 이 명령을 수행했는지 본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나는 죽는구나,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얼룩떠진 내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배울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구덩텅이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소 안에 지성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씻고 육신의 모든 더러움을 제하고 나서 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려서 자신의 마음과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치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향을 피워서 자신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숨긴 다음에 그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쉬운 자라고 불리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딱 한번 경험하고 나오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런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심판자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건 아닙니다. 5절을 우리 보시면 그물을 내리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가 보면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베드로는 선생님, 선지자,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물을 한번 던졌던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꿇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행동과 말입니다. 주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호칭할 때 부르는 주님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 그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심판할 능력이 있는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첫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이 심판자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 심판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건넨 첫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은 구약성경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과 오버랩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출애굽은 끝났고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던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고 내가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년 전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을 가지고 기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기도입니다.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매우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갑자기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한 시간 동안 마음으로 반복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도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절을 잘 보시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적어도 10명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 한 척에 선장 한 명, 항해사 한 명, 어부 두세 명을 끼고 조업을 하는 것이 어부들의 생활 패턴입니다. 배가 두 척 있었으니까 적어도 1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해변가에 몰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적힌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이었고 나머지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사람들 또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어부인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자기가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어부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지만 아무것도 그의 삶에 변화된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기적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된 배를 소유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자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어제까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배와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의 기적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려면 깊은 바다로 가야 한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큰 그물을 준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적보다는 고백에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까닭은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베푸셨고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때로는 그 기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순종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20명이지만 10명 이상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오직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이겠습니까? 고백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내일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과 명예와 돈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질문할 질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니?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했니? 너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줬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돌려줄 수 있니? 제가 그 기도원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도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물을 내려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는 기적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실패하고 오늘 또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시간 반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저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참빛교회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고 사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오늘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